옛날의 소녀가 사라져 알려진 것과 달리 주근깨 가득 반기 넘친 눈빛 내 친구들과 비교 말았죠 유니코드 아니 운동화 물레판을 찔린 손에는 Say hap